이제 사랑은 없다. No love, no more. 사랑은 이제 그만 그냥 즐기며 살아. No love, no more. 지키지도 못할 약속 다시는 하지 마. Ta-da!